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역경에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다라고 한다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도 정작 번영이 오면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정작 번영의 때가 오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순간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번영의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나갈 때 무언가 잘 이루어질 때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에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지 못할 때에는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외에는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능력도 안 되고 내 노력도 내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평탄한 그런 지금의 일들이 일어나고 일상이 이어지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절 때보다 지금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벽 재건이 다 이제 완공되어 가는 그 시점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산발랍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자 대적자들이 언제 느헤미야를 헤아려 했다고요?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끝날 그때였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공격할 거면 언제 공격해야 돼요? 공격하기 쉬울 만한 성벽이 지어지기 전에 가서 공격했어야지, 진작했어야지 공사 다 끝나가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왜 무모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잘 나갈 때, 안정적일 때,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무너지기에 쉬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잘 나가고 뭔가 좀 평탄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을 때에 오히려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야말로 대적자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그때 공격해 오는 그 사람들을, 그 대적자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이 다 끝난 거나 다름없는 순간에 찾아오는 이 교묘한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청년교회가 느헤미야처럼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접어들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집중함으로 대적자의 타협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함으로 대적자의 타협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적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기에 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러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왜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서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공격보다 더욱더 그렇게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여우처럼 미혹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JMS라는 이단 아십니까? 정명석지라는 이 사람인데 이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결국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면 진짜 모델 뺨치는 너무나 예쁜 분들이 이렇게 막 이 교주를 이렇게 환호하면서 내가 당신의 상록수가 되어서 당신이 나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순결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단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굉장히 많이 JMS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노종환 같은 등치가 이만한 아니면 노영민재 같이 몸이 좋은 사람이 야 JMS 들어와 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 딱 들어가면 준영이 같이 어리버리한 애가 어 대학 좋다 이러면 너무나 예쁜 누나들이 어 우리 준영이 같이 동아리 들어갈래?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강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혹하고 미혹하는 여우 같은 때가 오히려 더 넘어가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SNS를 딱 켰더니 등록되지 않은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였냐? 태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카톡을 보고 아 내가 태연 아 하고 봤더니 너무나 예쁜 정말로 야한 사진을 하나 딱 보내면서 오빠 오늘 만나실래요? 이렇게 하는 유혹이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저는 노종환이 장난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문구에 저를 거칠게 다뤄주세요라는 이 멘트와 함께 제가 이걸 보면서 노중환 내가 거칠게 다뤄줄게 넌 뒤졌어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협의 손길을 그렇게 손길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 가운데 어떻게 질문하느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이 산발랏과 겟셈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만나지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지요. 오노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네, 저는 김동성 그 스케일 생각했던 그 되게 얍삽하게 생긴 그 친구가 왜 하필이면 오노평지일까요? 그 오노평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타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노! 미안합니다. 이거 엄청 터질 줄 알았는데 자, 노라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거 거절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2015년에 9월 9일 날 미국의 존경받는 신학대학교 교수였고 너무나 신실한 목사님이었던 존 깁슨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대적으로 AFP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었냐? 이 목사님이 이제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 가운데 가입했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은 목사였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자살을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이들에게 호의와 자비, 용서를 베푸는데 자기의 삶을 헌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버지는 역경과 싸운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니, 그의 동료였던 척 켈리라는 총장은 그를 가르쳐서 좋은 이분의 표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사람도 마귀가 주는 타협 가운데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인생 짧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니 왜 꼭 너만, 아니 왜 꼭 네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 라는 여러 가지의 타협 가운데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혹을 정작 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타협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자, 타협의 유혹이 올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씩이나 삼고초려도 아닙니다. 네 번씩이나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며 자기 가운데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타협의 유혹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아니, 타협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뭐 좋은 건 없나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고 남들 말 가운데 흔들려서 이것저것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오직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자만이 어떠한 타협의 유혹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우리는 어떻게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단호한 대응으로 대적자의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단호한 대응으로 대적자의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타협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끝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사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자, 대적자가 산발랏이 타협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를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꺼내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려고 하는 거 지가 왕되려 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왕되고 싶어가지고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선동해서 결국 자기가 왕이 되게 할 거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성 루머에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중등부 아이들이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제가 올 때에 이 친구들이 되게 슬퍼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 후배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중등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루머가 있냐면 중등부의 배우를 조종하는 게 이중구 목사다. 이런 이렇게 악성 루머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참 정말 할 일 없는 사람 많구나. 할 일 없는 사람 많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말 해서 굳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만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이제 지가오라는 사람은 인생 지략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수다쟁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 옆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세요. 너 수다쟁이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다쟁이로 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루머는 누구한테 나오느냐? 나오는 사람한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있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만 무조건 나오느냐? 근데 보면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막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도 악성 루머들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 없는 이 악성 루머가 마귀가 사단이 공격하는 수단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먹하더라라는 이 통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도 아니 너무나 잘나가는 사람도 정말로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연예인도 이 악성 루머 가운데 시달리면 근거 없는 이것 때문에 정작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루머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악성 루머에 신속하게 반박하고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조셉 미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한 정보가 공신력을 얻기 전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여 진실을 규명해 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근거 없는 악성 루머 가운데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바로 즉각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옛날에는 뭐였냐면 옛날에 연예인들이 뭔가 악성 루머들이 떠오르면 그냥 묵묵부답하고 참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가 아니니까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루머가 오거나 뭐뭐 했다 하더라 하는 통신들이 자기 가운데 들려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멘붕 가운데 시달립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탄받아야 될 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 가운데 떠나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낸 사람이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기에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교회는 뭐뭐 했다 카더라라는 통신으로 뒷말 만드는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좀 낱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낱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정작 돌 던진 사람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제발 그냥 내가 직면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이제 예의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절대 낱말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누군가의 말을 옮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직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그 말을 책임져야 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누군가의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정말로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예언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예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악성 루머 가운데 단호하게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적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덧 탈진 상태에 막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습하다 보면 승리한 것 같긴 한데 건들기만 해도 쓰러질 만한 상황 가운데 가서 너무나 위축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 카운트 펀치가 날라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바로 거짓 예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제사장 스마야가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렇게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집 가운데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자객들이 너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저기 하나님 성전 성소 안에 들어가 같이 문장 까놓고 우리 몸 좀 숨기자. 자객들 지나올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까? 야, 느헤미야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성소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가서 우리 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지만 거짓의 그런 예언을 함으로써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요, 특별히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짓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진짜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이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뭐냐?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옳은 선택을 하거나 내 생각 가운데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빙자되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복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것이 예수 믿음 받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만 쫓다 보면요, 정작은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 제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정확한 율법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찾아올 때에 이 기준이 있으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맞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 정말 잘 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24시간 가운데 얼마만큼을요?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얼마만큼의 삶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아는 청년들이 다시 한번 여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말씀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공동체 가운데 나오고 아무리 셀 모임이 즐겁고 아무리 셀 모임이 정말로 좋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씀이 흥황해 가지 않으면요, 그거는 세상 모임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요, 이 모임보다 더 즐거운 모임들, 더 정말 즐거운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신다고요? 잘나가는 순간에도 영적으로 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매달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한 세 번 정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강의? 집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 학교인데 평택에 있는 한광고등학교라고. 근데 여기는 얼마만큼 대단한 학교냐면 크리스찬 학교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반을 하나씩을 분양을 시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한 명씩 한 반씩 이렇게 떼어주고 설교를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전도 폭발해서 복음 제시를 하든 아니면 웃고 떠들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허용을 해줘요. 한 달에 매주 한 번씩 네 번 동안은. 이게 공교육 가운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이곳 가운데 이단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야, 목사님이 중학교마다 여중, 남중, 여고, 남고마다 교목들이 하나씩 있고 정말로 옛날부터 크리스천 학교고 학교 내에 뭐 이렇게 좀 교회가 있고 이러한 곳에서 이단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학교 주변에 이단들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교목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고 이렇게까지 목사님들에게 분양을 할 정도로 열심히 이곳 가운데 이 지역에 이단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단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을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 한두 구절만 들이밀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니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임원하고 리더하고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오늘 분별력을 상실한 채 거짓의 압이 마귀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로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운데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신앙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의 책 분별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